그대가 그리워 서러운 날에 한없이 울었습니다. 그대와 나누지 못한 미련들 가슴에서 쓸어내리며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.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은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같아요. 사랑했던 내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못 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요.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.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같아요. 사랑했던 내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못 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요. 당신과 못 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.